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아, 좋습니다. 네. 아유. 폭발 좀. 아유, 맞습니다.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시킨 것 같잖아요. 아유, 왜 이러세요? 김효동 씨, 뭐. 예? 예? 네. 두루두루 인사 많이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뭐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유 예예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 뭐 이거 뭐 야 이거 예 고맙습니다. 야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유 이거 뭐 반응이 너무 좋아. 오늘 종친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다들 친척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지금 저 2주 예. 동안 이 올림픽 관계로 예. 방송을 안 했잖아요. 아 그럼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뭐 우리한 뭐 자주 보지만 네네. 방송으로는 오랜만에 아 진짜 예, 예. 러브레터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거 뭐 네. 어떻게 아 저는 참 잘 지냈습니다. 뭐 여러모로 뭐 네. 여러분들 덕분에 뭐 그냥 예 뭐 달리 그 말씀. 올림픽 경기 네 뭐 보신 거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맞죠? 있으세요? 아 저는 그 뭐 다 재밌고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만요. 예 저는 그 탁구 탁구 예, 아, 그 유승민 선수가 우승했을 때 말이죠. 예. 여러분들도 혹시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유승민 선수의 우승 모습도 감동적이었지만 그 유승민 선수가 그 드라이브를 성공시키고 나서 예. 손을 번쩍 들고 치켜들면서 그 우리 저 코치님한테로 갈 때 그 뒤쪽에 화면 조그만한 그 우측 하단 구석에 예. 외국 꼬마이 하나가 예. 푸아 이러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 분명히 그 금발의 외국 꼬마인데 과연 예. 저 아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저는 너무 기뻤지만 저 아이는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인터넷 지식 검색했는데 다 들어가 봐도 없겠죠. 그 금발의 아이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어떤 화면엔 걔가 나오고 어떤 화면엔 안 나오고 헛게 보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그 아이는 제가 봤을 때 한 7세에서 9세 정도에 예? 7세, 9세 정도에 콧날이 오똑하고 눈이 약간 크고 쌍꺼풀은 없었고 금발에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의 어떤 유럽 계통의 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과연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됩니다. 이게 다음 주 리플 주제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진짜 궁금증이 생기네요. 진짜로 이 중에 보신 분 계시면 혹시 한번 손 들어 저하고 좀 비슷한 특이하신 분 보세요. 몇 명 있잖아요. 한 20명 돼요. 이분들 특이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계속 이렇게 김재동 씨는 참 그러고 보면은 뭐 여기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항상 뭐 보면 남들이 못 보는 거고 잘 보더라고요. 예리하게. 눈이 작으니까 초점이 쫙 잘 잡아요. 이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맞죠? 네? 왜 또 옷을 가지고 맨날 옷이야? 아니, 조금 열려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목걸이 해서. 미안해요. 패션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유, 김정 씨도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같은 청바지인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주머니도 있고. 어머 단추네. 네,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어 예쁘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네네. 이제 리플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자 그럼 오랜만에 야 음악 탁 깔면서. 아유. 예. 오랜만이죠 저분하고도. 예. 오랜만이에요. 예. 예. 연주는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오랜만에. 네. 자, 그럼 음악 좀 부탁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 소리가 아주. 자, 오늘의 사연. 아이디 모기의 연인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막상 보내려면 뭐라고 해야 할지 도통 생각이 안 납니다. 매일 받아도 편하게 볼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멋진 문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야.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한테 문자를 매일 보내고 싶은데 네.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느냐? 색다르고 좀 네. 그리고 기발하게 그녀가 부담을 좀 안 가질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면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이렇게 마음을 은근슬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 기술이 없느냐? 예. 통째로 이렇게 보내주는 기술 말고 은근슬쩍 보내주는 기술.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이영훈 씨입니다. 아침마다 그날 날씨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 좋다. 뭐 또 오늘은 소풍 가도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비 오는 날 이렇게 예보를 해주세요.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우산은 안 챙기셔도 돼요. 오늘 제가 당신의 우산이 될 거니까요. 뭐 자기가 위에서 펼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뭘 우산이 어떻게 돼? 우산 그냥 쓰고 나가면 되죠. 네. 아우, 이런 건 좀 닭살인데. 근데 제 네. 궁금한 게 이런 멘트를 하는 남자를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나요? 아니면 좋아하죠. 좋아해. 거봐. 아, 그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여자...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구나. 네. 우린 이런 친구 있으면 되게 옆에서 욕하는데. 그렇죠. 남자들이 만약에 이런 멘트 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다면은 좀 그럴 텐데 여자들은 또 좋아하나 봐요. 난리 내죠, 우리는. 네. 뭐 당신의 우산이 돼 줄 거야. 이런 거 보내면. 그렇죠. 우린 절대 못 참죠. 근데 또 그 사람 나름이죠. 느끼한 사람이 하면 또 아, 그렇죠. 예. 좀 귀엽게 하면 될 거예요. 그 예. 뒤쪽에 그 뭐라 그러죠? 이모티콘이라 그러나요? 이모티콘이라 그러는 문자 기호 같은 이런 걸. 그래서 요 그런 걸로 좀 처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모티콘 모르시나 봐요. 알아요. 무슨 내가 뭐 그런 것도 몰라. 그거 다 알아요. 그 이런 거 뭐 웃는 거 뭐 하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거 네. 이러고 있고. 걱정돼서 그러죠. 혹시 모르실까봐. 아, 요새 휴대폰을...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일 처음에 이모티콘 그러니까 강호동 씨가 옆에 있다가 뭐 아나콘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좀. 다음. 추남이란 아이들 가지신 분입니다. 이거 되게 기발합니다. 네. 내가 한강에 500원짜리를 떨어뜨렸거든. 그거 찾을 때까지 우리 친구 할래? 이야. 이건 느끼하지도 않으면서 좋은데. 500원짜리 찾으려면 진짜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친구. 느끼하지 않고 좋아요? 예. 안 느끼한데?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살짝? 그래요? 느끼한 사람도 사람 들어보세요. 아, 왜들 그래, 진짜? 내렸어요. 짰어, 다. 뭘 짤 시간이 어딨어요? 처음 봤는데, 오늘 다. 처음 봤어요? 우리가 짤 시간이 어딨어요? 알았어. 그리고 이거 500원짜리 솔직히 말씀드려 솔직하게 약간 느끼하잖아요. 문자만 안 느끼 하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열렬 팬클럽들인가 봐요. 아 근데 이게 받는 사람에 따라서 진짜 되게 느낌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좋죠. 느끼해요, 느끼해. 알았어. 안 느끼해요, 진짜 안 느끼해. 그 밑에 그랬더니 버럭이라고 하신 예, 분이 안 느끼해요. 정말. 예,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내봤거든요. 이걸 보내봤대요. 아, 그렇죠. 내가 한강 500원짜리 떨어뜨렸는데 그걸 제가 올려주 왔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30초 만에 오더군요. 아하. 이렇게 내가 1,000원 줄게 그냥 가라. 야, 네. 기운이 확 빠집니다 이거. 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힘듭니다. 예,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이러면 안 돼요. 야, 이거 네. 진짜 강한데요. 다음은 네. 호빵마녀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결합이 있는 곳에 또한 기쁨이 있다 라고 우리 둘이서 인생과 기쁨을 같이 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입안에 떡 있다라는 분이 그 밑에 입안에 떡 있다 라는 분이 야 패러디기에 또 신역사가 참여됐어요. 입안에 떡 있다라는 분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떡을 오물오물 씹으면서 네? 제가 그대로 제안해 드릴게요. 떡을 오물오물 씹으면서 저기요 문자는 40자밖에 못 쓰는데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다음은 싸이 좋게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싸이 좋게라는 분. 40자만 쓰면 끝나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밖에 안 되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싸이 좋게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싸이 예? 좋게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는 문자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여자분에게 매일 보내는 문자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어머니께 보내세요. 식사하셨어요? 아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또는 고맙습니다. 절 낳아주셔서. 또는 사랑해요. 그 짧은 문자 하나에 어머니께서는 감동하고 아마 평생 간직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좋은 그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예, 가끔 한 번씩. 그런데 꼭 이런 곳에는 우리 리플계의 달인들이 예. 또 이런 분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예, 예. 조금이라도 옳은 얘기하는 예, 옳은 얘기하거나 이러면 약간 삐딱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부터 벌써 아이디가 삐딱합니다. 아이디가 제가 봤을 때 입안에 떡 있다가 다른 아이디로 쓰신 것 같아요. 문자 그걸로 봐서 느낌으로 봐서 그 느낌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이미 했어라는 분입니다. 이미 했어라는 분이 아, 저도 작년 어버이날에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는데요. 어제 엄마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작년에 보낸 게 그대로 미확인이었더군요. 보내기 전에 문자 보는 법 먼저 안 가르쳐드리면 본의 아니게 평생 안 지우고 간직하시고 계십니다. 아 진짜 어르신들 문자 못 봐요. 그러니까 야, 아 그러니까 뭐 또 아 근데 이렇게 다 차근차근 가르쳐드리면서 하는 네. 것도 그게 또 서로 또 효도를 돈독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다음은 네. 뭐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 리플입니다. 요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불하우스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불하우스 또. 예.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님의 따뜻한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예. 이게 좋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오래간만에 이런들 만나뵙게 되게 좋았고 예. 문자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편지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이렇게 좀 보내시고 우체통에 넣을 때 설레고 그리고 이 한 3-4일 기다리는 그동안 이게 그리움으로 탁 채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필체로. 자, 지금까지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